Hobbs News. 창업 융합 전공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학부 성적 제한 없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과 1학년 2학기 이상의 서울 캠퍼스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기업가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겨울 계절 서울학부 성적평가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상황과 관련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0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서울학부 수업의 성적평가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A의 비율이 10% 늘어나 최대 40%로 변경됐고 이하 등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드림플러스에서 비즈니스 DN 개발을 공모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대학생 및 일반인 4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공모 주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DN 서비스 개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휴 라이브 센티한양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오마이 한양 라이브 방송에 이어 이번에는 10cm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11월 26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사용될 사연은 이번 주 토요일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에 이어 코로나 백신에 대해 모더나도 임상시험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예방효과는 94.5%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5개 회사를 골라서 막바지 구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내년 말쯤 국내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 산재보험 적용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특고 노동자들이 당사자 참여를 주장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특고 노동자들은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 없는 공청회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따위의 논쟁을 펼치며 특고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은 뒷전으로 뒀습니다. 한편 오늘 18일에는 ILO 관련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악화되면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15%는 장기간 대기오염에 노출된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는 27%가 해당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폐에서 혈액과 혈관으로 이동하면서 이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과 회복력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중단한 광화문 광장 개조를 밀어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찬반 양론이 있었던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못 받고 16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 광화문 광장 공사는 끝이 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에서는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하는 광화문 광장 공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은이었습니다.